별들이 빛나던 지난 밤에 순간의 떨림을 기억해 가슴 뛰는 게 사랑이 맞는데 너도 그런 거니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겠니 멀게만 느껴져 오늘도 난 사랑에 물들어 다시 꿈을 꾸죠 With you 꿈꾸던 그댈 부를게요 내 사랑을 for you